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여자분들일 것입니다. 아내들의 삶은 참 고달픈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아내만 봐도 제가 이렇게 봐도 참 고달픈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남자친구가 뉴질랜드로 갔다고 얼떨결에 따라와서 결혼식을 하고 이 신혼여행인지 이민인지도 분간 못하고 정신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제 아내의 모습이거든요. 거기다 또 결혼하자마자 이제 아이를 갖게 되어져서 결혼하자마자 지금 숫자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큰 애가 97년생이고 막내가 2004년생이니까 약 한 8년, 9년 동안 늘 배불러서 다닌 거죠. 4명을 낳느라고. 2년에 한 명꼴로 이제 아이를 낳느라 늘 배불러서 힘들게 사는 것이죠. 그죠? 한 10년 정도 그렇게 정신없이 이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좀 공부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앞길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필 돈이 안 되는 상담학을 공부하겠다고 선택을 하고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이 상담학은 남의 속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한국말로도 남의 속마음을 알까 말까 한데 영어로 이 수업을 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걸 생각하면 늘 측은한 마음에 공부할 때도 제가 늘 참 미안한 마음, 측은한 마음, 이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대되시죠? 어느 날, 제 아내의 머리맡에서 제 아내가 보고 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책의 제목이 나도 다른 남자와 살고 싶다. 세상에 그런 책이 다 있더라고요. 나도 다른 남자와 살고 싶다. 그렇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즘 이 중년 남자들이 설 곳이 없다 그러는데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렇죠? 요즘은 이제 끝까지 안 쫓겨나고 붙어만 있어도 연금 받을 때까지만 버텨도 남자들은 성공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 연금도 못 받는데 이게 끝나는 것인가? 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다행히도 이 상담학에서 공부하는 책이랍니다. 누군가가 이 상담 사례들, 특별히 그 저자가 부부를 상담하는 이혼 또 결혼에 관한 상담가였는데 그 시리즈로 낸 책인데 두 번째 책 이름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사례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다른 남자와 살고 싶다. 이게 책 제목으로 지어진 것이죠. 하필 그런 이름을 지어서 이 평범한 남편들의 가슴을 깜짝 놀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어떤 것인가 하면 사실 일상생활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생활.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똑같은 남자의 얼굴을 60년, 70년 보셔야 되는 것.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또 일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밥을 먹고 또 잠자리에 들고 이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의 일들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일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랍니다. 원래 이 일탈이라는 단어는 사회의 규범과 규칙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일탈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셔도 일탈입니다. 그죠? 이게 원래 의미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그런 정도 사회의 규범을 그 정도 어기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어겼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죠? 느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탈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심각한 범죄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죠? 또는 탈선, 청소년들의 탈선, 또 일탈, 이런 단어들은 지금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유지해가는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반복된 일상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는가 한 번쯤 여러분 의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맨날 이 똑같은 남자와 60, 70년 같이 살고 똑같은 자녀들, 그렇죠? 물론 아이들이 변화무쌍하게 변화가긴 합니다만, 그죠? 그래도 그 아이가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과 함께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가도록 왜 만드셨을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또 저녁에 하는 일 별 다르지 않고 요즘 바뀌는 거라곤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는 것 말고는 전혀 새로운 변화가 없는 그런 일상을 우리는 왜 살게 하셨을까? 놀랍게도 여러분, 만약에 이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우리가 쉽게 여기는 그 일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 번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반복되어지는 일상이고 좀 무료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아마 우리가 기대 알지 못했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크게 발견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오늘 17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7장은 우리 16장 이야기에서부터 이어지는데 1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죠? 13절이죠.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렇죠? 기름 부은 것이 그냥 기름 부은 것이 머리에 기름기만 생긴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름 부었더니, 그죠?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14절에 보시면 반대로 사울의 형편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죠? 지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리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특징이 나타났고요.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부터 떠나고 악령이 그를 다스리는 아주 형편없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7장에 보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다윗의 모습과 성령이 떠나간 사울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이 오늘 17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크게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는데요. 그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블레셋 이렇게 대치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17장에 한참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 제가 이스라엘과 어디가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이 싸운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17장인데요. 조금 뒤로 가시면 13장에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전쟁이었는데 병거가 3만, 그죠? 그다음에 마병이 6천, 기병대가 6천, 그리고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13장에 그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고 병거가 3만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울도 덜덜덜덜 떨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했었습니다. 13장에. 그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죠? 사울도 이제 그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전에 빨리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13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두 번째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이기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이기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덤비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만 끝나는 일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일상이 반복되듯이 영적 전쟁도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지난번 전쟁하고 이번 전쟁은 조금 다릅니다. 13장의 전쟁은 엄청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졌죠 블레셋이. 그러니까 아마도 다시 그렇게 군대를 만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두 번째 전쟁을 벌일 때는 그들이 첫 번째 전쟁과 연관해서 지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싸우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한테 지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골리앗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때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 8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이게 뭡니까? 이 방송 심리전을 하는 것입니다. 방송 심리전이라는 거죠. 이 골리앗은 물론 등치가 크고 싸움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골리앗을 데리고 나온 특별한 이유는 싸움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보다 싸움을 돋구고 상대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그죠? 그래서 이 골리앗은 이 두 번째 전쟁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싸우지는 않고 이쪽 진영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는 일을 지금 골리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골리앗이 일단 싸움을 잘하니까 뭔가 이 사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싸움도 잘했을 것입니다. 이 등치가 이렇게 크니까요. 여섯 규빗 한 뼘은 한 규빗을 약 한 50cm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한 3m가 넘는 사람이죠.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이쪽에 서가지고 그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덤비라고 모욕을 하고 약을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2차전의 목적입니다. 이게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 번째 전쟁의 전술입니다. 두려움의 전쟁입니다. 그죠? 이 전쟁은 13장에 행했던 13장에서 벌였던 그 전쟁에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와 병거와 기병대를 데리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도망가고 거의 끝날 뻔했던 그 전쟁이 13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번에 그만한 군대를 가지고 오지 못하지만 대신에 이스라엘이 두려움 가운데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싸움을 도두는 자로 덩치가 커다란 골리앗을 데리고 와서 방송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은 그냥 우연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13장 전투에서부터 연결되어 나온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술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블레셋이 반복하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복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전쟁은 반복되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은 뜬금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복되어집니다. 어떻게 반복되어질까요? 이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공격이 먹힐 만한 것으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그 군인이 한국 군인이 얼마 안 됐죠. 그 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렇죠? 이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하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응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방에다가 스피커를 크게 설치해서 북한으로 대북 방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그쪽에서 지뢰를 놓고 사람 다리를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미사일이라도 한방 쏘든지 아니면 뭐 허공에 대고 총이라도 한번 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지 무슨 방송 스피커를 큰 걸 달아가지고 북한으로 대북 방송하는 게 그게 무슨 대응책이 될까?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북한이 제일 신경 쓰고 겁내하는 것이 그 방송전이랍니다. 그렇죠? 밤에는 24km까지 방송이 나간답니다. 길이로. 거의 평양 근처까지 간답니다. 그렇죠? 이 개성공단도 다 들리고요. 근데 이 북한 군인들이 13년 동안 휴가도 못 가고 군복무를 하는데 외부 방송이라고는 그거 하나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1년 들으면 긴가?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탈북해서 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군에 있었던 그쪽에서 방송전을 벌였던 부대에서 탈출하신 분이 설명하는 겁니다. 1년 들으면 긴가 한답니다. 2년 들으면 맞겠다 싶답니다. 3년 들으면 마음이 호끄닥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넘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북한이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송전이죠. 근데 왜 그것을 택했을까? 인터뷰에서 나와서 군 관계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지난번 사건이 있을 때 한번 이 방법을 썼는데 북한이 제일 신경 쓰고 겁내하고 그거 그만해달라 하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그쪽을 공격하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하는 거죠. 이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면 뭘로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끄떡없는 그런 부분으로 공격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약해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신문, 이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돈 문제가 한번 얽힌 교회나 목사님은 또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돈이 적어도 문제. 그 이야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돈의 약한 그 약점 때문에 사단은 계속하여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여자 문제가 일어난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일어나죠. 왜요?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예전 교회에서 정말 어떤 분으로부터 이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저희 교회에 왔대요. 저희 교회 오시면 말로 상처 안 받으시죠? 똑같은 공격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때까지. 그죠? 방송을 아무리 북한으로 크게 떠들어댔는데 북한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야 우리는 이 밥에 고깃국 먹었다 그래도 우리도 먹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공격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같은 것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공격한다라는 말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끊고 이기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장소가 바뀌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환경만 피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반복되어져 온다는 것이죠. 왜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이 반복되어지는 이 법칙을 여러분 아신다면 지금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도망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그 똑같은 공격이 반복하여 내 삶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승리하고 끊어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끊어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의 똑같은 반복된 그 공격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블레셋과의 2차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 커다란 골리앗이 이 3m가 넘는 이 골리앗이 이제 우렁찬 목소리로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아까 본 대로 이 사울도 덜덜 떨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우연처럼 이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택배 간 겁니다. 택배. 그죠? 배달하러 갔는데 이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다윗이 우연히 듣게 되어집니다. 그죠?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다윗이 막 흥분해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막 난리를 설쳐대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참 대책 없는 친구입니다. 그죠? 아니나 다를까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하기 시작합니다. 야 도대체 너 집에서 네가 맡았던 일 양 돌보는 일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여기까지 온 거냐? 너 전쟁 구경 온 거 아니냐? 이 교만한 녀석아. 막 야단을 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다윗 편에서 이걸 읽다 보니까 엘리압이 참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동생이 친동생이 요만한 녀석이 옆에 뭐 최홍만 씨랑 싸우러 가겠다고 막 설쳐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 그래 가서 싸워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죠. 뭐 야단을 치고 말리겠죠. 지금 엘리압 그거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겠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동생의 길을 꺾어놔야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죠? 그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일이 꼬이다 보니까 그 옆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죠? 그 어떤 사람이 이름도 안 나온 그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 상황을 전달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답니다. 그죠? 사울도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일단은 자기 앞으로 다윗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 앞으로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그죠? 일이 커진 거죠. 그냥 한 얘기였으면 이건 이제 참 일이 커진 겁니다. 그죠? 사울 앞에 가서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왕이시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단호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결심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도 사람인데 사울도 어른인데 이 청소년이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모습 그 행색을 보니까 이건 나가서 싸워봤자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울이 내리는 조치가 있습니다. 귀가 좋지입니다. 귀가 좋지. 얘야 됐다. 그냥 집에 가라. 너는 소년이고 성경대로 표현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렇죠? 게임이 안 된다. 얘야 그냥 알았으니까 너의 그 애국심 참 마음으로 받을 테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젊은 객기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왜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물론 36절까지지만요.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참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곰과 사자와 싸워보신 분 계십니까? 곰 같은 남편하고는 싸워봤지만 실제 곰하고는 안 싸워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곰과 사자와 싸운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대부분 했던 일입니다. 이건 다윗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일은 다윗의 일상입니다. 그죠?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그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지혜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늘 하던 일상생활의 경험에서부터 그 지혜를 지금 끄집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가 10번 전쟁을 나갔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뭐 화살로 이겼고 두 번은 칼로 이겼고 세 번은 창으로 이겼고 뭐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사울의 마음도 안심이 됐을지 모릅니다. 비록 작아 보이지만 뭔가 싸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싸울 근거라고 내세우는 그것은 아주 평범한 그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사울이 마음이 돌아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만약에 이쪽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한 2m 50 되어지는 큰 장수가 나가서 진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이 사기가 더 꺾이겠지만 만약 이 어린아이가 나가서 지면 그거는 사기가 꺾이는 일을 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공격한 골리앗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혼자 상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쨌든지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보내기 좀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주어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39절입니다.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갔더라. 그렇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뭔가 신비하고 새롭고 한 번도 안 해본 뭔가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이길 것이라는 이상한 착각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에 계속되어 반복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지혜는 여러분 죄송하게도 새롭고 처음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그냥 밥 먹듯이 행하시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발견되어지고 영적 전쟁의 무기가 발견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이 일상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 형들이 사무엘과 함께 왕을 뽑는 제사를 지낼 때도 다윗은 일상적으로 늘 하던 대로 나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압이 야단을 칠 때도 너 늘 하던 일, 양치는 일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냐? 오늘 왜 네가 비번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일상 일이 양을 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하여 초지일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일상적인 일에서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되는 이 최대의 위기의 싸울 지혜를 찾아내고 있는 것. 마치 내가 늘 매일같이 하던 양을 치는 그 일처럼 오늘 그 이 골리앗과의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공부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 잘못된 생각에서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됩니다. 한방주의, 신비주의,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이 인터넷을 찾으며 이 예화를 찾다가 한 책을 봤는데요. 책은 안 읽어봤지만 책 제목이 이겁니다. 그 카페는 어떻게 3개월 만에 단골 1,000명을 만들었을까? 이 책 제목이 좀 깁니다. 그 카페는 어떻게 3개월 만에 단골 1,000명을 만들었을까?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이 책 아마 불티나게 팔렸을 것입니다. 카페 하려고 하는 분들. 우리 고준 집사님 이거 읽어보셨나요? 예?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거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부부가 5년 동안 열심히 카페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책은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책은 우리가 안 읽습니다. 근데 뭔가 3개월 만에 도대체 뭔 일을 했길래 단골이 1,000명이나 생겼을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상적인 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어떤 날 갑자기 뭐 대박이 나건지 뭐 로또가 맞든지 뭐 이래야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숙제하고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다?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공부 정말 안 했는데 모르는 거 다 4번 찍었는데 다 맞았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신앙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갑자기 안 하던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안 하던 천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안 가던 기도원을 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난 5년간 정말 나를 꾸준히 지켜주셔서 잘 견디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로 뭘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야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얻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익숙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지혜를 얻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늘 양치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골리앗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우는 지혜를 놀랍게도 늘 매일같이 하던 양치는 일에서 찾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계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무기가 돼서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고 우리의 반복을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대박적인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분명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영적 전쟁, 두려움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두려움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두려움을 끊는 이 영적인 지혜가 다윗의 일상에서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런 하루와 일상을 여러분들이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상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